잠을 못 자 Baby baby 이제 그만 내게 와줘 My lady hey. 어느새 너로 가득해 뭘 해도 자꾸 웃음이 나 넌 어떨까 Just like I My lady 널 보면 왜 자꾸 말문이 막히는 걸까